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해피데이 오신 모든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쁘고 멋진 친구들 더욱더 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 마음 속에 왕이 있나요? 그분은 누구이며 여러분은 그분을 매일매일 원하나요? 오늘 첫 찬양 속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왕을 원하니. 속에 선생님이 아닌 왕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참 든든해요. 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생각하며 행동해야 할지도 다 알려주시는 멋쟁이 왕이 계시니까 참 좋아요. 그분을 떠올리면 든든하죠, 우리 친구들도? 네, 그렇다고요? 그래요. 그럼 이 새 찬양 다시 들으며 더욱 주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할까요? 왕을 원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주간도 그렇게 고백하며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찬송과 예수 따라가면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이 비록 어리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겠죠?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서 이렇게 모범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알아볼까요?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기로 할 건데요.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의미는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행동을 함으로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비록 어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리다고 얕보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은 비록 어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말에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내 죄 용서하신 주님 어린이 구원 찬송 이 찬양 듣고 선교사 이야기 2부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교회 갈 때 어떤 책을 가져가나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을 가져가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아이들, 즉 88%의 아이들은 이것을 배우고 암송한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세요 듣고 인도네시아 어린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아요. 대부분의 아이들, 즉 88%나 되는 아이들은 코란, 이슬람의 경전이죠? 이 코란을 배우고 암송해요. 일부 공영방송에서도 이런 대회를 개최해서 코란을 배우고 암송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들은 코란을 통해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마호메트는 선지자 중에 으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하루에 5번 기도, 코란 읽기, 라마단 금식도 훈련받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구걸하는 일과 신문 판매 등을 시켜서 돈을 벌어오기도 한대요. 아이들은 축구와 배구 그리고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즐긴다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코란을 배우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함께 듣고 우리의 티팜 만나러 가요. 지난주에 티팜은 자신이 정말 가지고 싶었던 글씨가 적혀있는 새 옷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 후 시장에서 마리를 만나 빅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듣기 싫어 귀를 막았지만 희미하게나마 들을 수 있었어요. 빅터를 통해 티팜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지 그 다음 이야기 통해 알아보아요. 티팜은 귀를 막았지만 희미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참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험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산 위에 올라가 제단을 두 개 쌓았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그 악한 왕의 신이 참신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지요. 그때 빅터가 용판에 그림을 붙이고 있었을 때 그림들이 어떻게 붙는지 궁금했어요. 요술을 부리는 걸까? 티팜은 귀에 대었던 손을 살그머니 떼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소를 잡아 제단에 바치고 450명의 선지자들이 함께 자기들 신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재물을 불살라 줄 것을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춤추고 소리 지르며 제단 앞에서 기도했어요.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하고 빅터가 얘기했어요. 듣고 있던 티팜은 정말 거짓말쟁이야. 흥! 하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소를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사람을 시켜 물을 12통이나 제단에 붓도록 했어요. 나무들이 모두 물에 흠뻑 젖었고 제단 주위에 파놓은 도랑에도 물이 고였답니다. 이렇게 빅터가 자신만만하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빅터가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제단에 또 그 재물에 불이 붙기로 누가 먼저 불이 붙나,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나, 아니면은 악한 저 바알신이 불을 붙여주나 내기하기로 했는데 도랑이 물에 고였다니요. 불을 끄는 거는 물인데 물이 많으면 불이 붙지 않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이야기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오죠. 듣자 듣자 어린이 구원 찬송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제단에 있는 소와 나무, 돌까지도 태웠고 주위 도랑에 고여있던 물까지도 모두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은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인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빅터는 힘차게 외쳤어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야. 티팜은 흥분하며 부적을 거머쥐고는 중얼거렸어요. 그 옆에 계신 어머니는 빅터의 말을 귀담아 듣고 계셨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거짓신을 믿지 않고 지금부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주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영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나오세요. 이 모임이 끝난 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레스테의 부인이 일어나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어요. 엄마! 엄마! 티팜은 공포에 질려 소리쳐 불렀어요. 오레스테의 부인은 다시 돌아서서는 집을 향해 천천히 걸었어요. 내 생각에는 빅터의 말이 옳은 것 같아. 어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는 마술사 남편에게 빅토의 하나님은 부두신보다 더 강하다고 했어요. 시끄러워! 그만두지 못해! 빅토 이놈을 처치해버려야지 안 되겠어. 동네 사람들을 유혹해가더니 이제는 당신까지! 아버지 오레스틸은 무엇인가 결심을 하는 듯 했어요. 오레스틸은 빅터를 해치기 위해서 특별한 부족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광주리에 들어있는 새 옷을 꺼내보더니 이것으로 만들면 좋겠군 하며 티파맥이의 옷을 빼앗고는 신당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모처럼 사 입은 새 옷인데요. 티팜은 안타까워하며 소리쳤어요. 마술사 아버지가 다시 나왔을 때는 티팜의 옷으로 만든 커다란 인형을 갖고 있었어요. 자, 봐라. 빅터의 인형이다. 여기 가슴에 박혀있는 못들 보아라. 이것은 다 빅터가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야. 티팜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려고 마법을 쓰는 것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티팜은 갖고 싶었던 새 옷을 사서 매우 기뻤어요. 하지만 티팜의 아버지는 빅터 아저씨로 인해 엄마가 변한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나서 빅터를 죽이기 위해 티팜의 새 옷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과연 빅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듣도록 해요. 그럼 한 주간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해피데이 어린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